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손군혁명 영도의 첫 자옥을 새기신 56돌세 즈음하여 파키스탄 인터넷 잡지 글로벌 오페오즈 8월호가 5면에 걸쳐 특집했습니다. 잡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.